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15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그리고리 노바크 전국리사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